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사건과 그에 따른 현상,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록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관한 것이고, 그 기록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힌 팻말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아 알아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용서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현상을 몇 가지 살펴볼 때첫 번째로 볼 것은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 달리신 지 3시간쯤 되었을 때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제6시는 지금의 정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낮 12시, 가장 환하고 밝아야 할 시간이죠. 그런데 이 12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 현상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유월절이 시작하기 이 전날인 금요일은 음력으로는 아비벌 15일, 즉 보름달이 뜨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야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밤이 아닌 낮 시간에, 그리고 일부 지역이 아닌 온 땅에 다 어두움이 가득하게 된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는 대낮에 어둠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절이나 스바냐서 1장 15절에도 그날은 무서운 날이며 분노와 환란과 고통과 황폐와 폐망의 날이며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고 예언하였었습니다. 즉 가장 밝아야 할 낮에 일부 지역이 아닌 온 땅이 다 어둠으로 바뀐 것은 그냥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어두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면서 죄 없는 자신의 아들, 그 예수를 죽여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역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일어난 현상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이었습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이 상징적 처소로 여겨졌던 이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다이 기자들은 한결같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2, 3cm나 되는 무겁고 아주 큰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도 그래도 어려운 것을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었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휘장을 이처럼 완전히 둘로 찢어버리신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새롭고 산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지어진 이 처진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된 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대속하신 이 사건은 이 수행하기 이전까지는 인간은 1년에 단 한 번은 단 한 차례의 속죄일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적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이 휘장이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았던, 감히 나아갈 수 없게 하였던 그 죄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둘째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요구되었었습니다. 그 희생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결해야 했으며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데려와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여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나의 죄를 이 희생제물에 전가함으로써 대신 제물이 죽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내가 순결하게 되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그 제사를 말미암아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는 그것이다. 즉 더 이상 희생제물이 들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이 구약의 제사 필요 없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게 되어서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단절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준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아세요?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버려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 내버려 두신 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내버려 두신 것이에요. 단절된 것.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 내버려 두신 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혼나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무관심한 것, 내버려 두지. 무엇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와 단절된 것, 그 관계가 깨어진 것,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가장 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단절을, 그 버려둠을 예수님께서는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께서. 34절 말씀해 보세요.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뜻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호흡 한번 내쉬기 힘든 그 순간에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그 옛 아들 예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신 까닭에 죄 없는 그를 죄인으로 취급하셨고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받으셨고 그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을 그에게 대신 담당하게 하심으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사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분리됨을 경험하셨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분리됨이, 그 단절됨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단절됨, 이 분리됨의 경험 가운데서도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의 깨어진 관계를 화목해 하시고자 했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요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자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35절에 보는 것은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 가운데 이 예수님의 고통의 절규를 다 듣고 지켜보는 자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고통 가운데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라고 했던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교에서 엘리야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비롭게 승천을 하고 또 말라기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는 그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엘리야를 부르면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익숙하지 않았던 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엘로이라고 부르셨을 때 아람어로 부르시자 그들은 그것을 엘리야로 알아듣고선 요청 엘리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듣고선 엘리야가 진짜 도움을 주나 보자라고 조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39절에 엘리야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초자연적인 현상, 그 어두움이 온 땅에 뒤덮이고 성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것을 보고 이 외에도 또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땅이 이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목격하고 백부장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었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또 보세요. 40절 말씀에 멀리서 바라본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아들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체가 아닌 사람의 술을 살 때에 세지도 않았던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소외당하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 고통 가운데 고독 가운데 계실 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아와 충성되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43절 말씀 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란 이 사람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형을 받아서 죽은 시신을 가족이 요구할 수는 있었지만 정치범이나 또한 이 반국가 범죄로 사용된 시신에는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신을 요구하는 자는 같이 공범자로 오해되기도 하여서 그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조차 그 시신을 거두어 가기를 꺼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산헤드린이 죄인으로 지목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이 행위는 자신이 소속된 산헤드린에 대한 배신 행위로 여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로마 당국과 산헤드린의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온 지위와 명예는 물론 생명까지 빼앗기 위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질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며 휘장이 찢어지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이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요 우리의 죄에 대한 희생제물이요 우리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앞에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조롱하며 비웃으며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너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느냐라고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앞에 그 십자가에 못 복역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자는 다름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만들어 지키며 그들이 그들의 권력과 권력에 그것도 권위에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함께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 또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3년 동안 합계했던 자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자들, 충성되이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은 세상에서 소외당하던 아무런 힘없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험에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그것들을 지키며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며 그 시신을 장사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마주하는 이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이 이방인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순교한 이 백부장처럼 오늘 이 하루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